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홍콩대공보, 문외보,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과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제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룡학선 샘물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라오스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러시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 로스트 오브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인터넷 잡지 렌취취, 인터넷 홈페이지들인 글라소바야 보리바, 바트리오티 모스크바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 추사기공장을 현대지도하신 소식을 도이치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대지도 소식 이 소식과 함께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인디아신문 월즈미러는 새로 건설된 버건 산소공장을 현재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